절세의 애곡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장군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 속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세월이 흐른다. 이 땅의 날과 달, 내 조국의 사계절, 과연 그 어느 한순간 우리 잊고 산 적 있었던가. 아, 그 이름도 친근한 김종일 동지. 빗덩이처럼 내리던 12월의 눈송이, 우리 가슴에서 언제 한번 녹은 적 있었던가.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산 그날의 눈송이. 그렇게 흘렀더라 이 땅의 모든 날과 날들이. 어머니 장군님과 순간의 헤어짐도 없이 불같이 흘러간 우리의 세월. 봄이면 제일 향기로운 꽃을 안고 높이 모신 장군님의 태양상을 찾았더라. 가을이면 주렁진 열매를 마음속에 안고 장군님을 그리며 흘러간 이 땅의 세월. 다녀가신 그날이 오면 장군님을 다시 뵙는 마음들이 표식비 앞에 사족비 앞에 모여 그리움의 추억을 터치었더라. 이 나라 하마하는 곳마다에서 하늘 땅 바다 쳐서 어디에 가도 이제라도 금시 찾아오실 듯 싶어 장군님을 기다리는 병사들 마음, 원수님의 정다운 발걸음 소리에서 장군님의 발자국 소리 다시 들으며, 어디서나 장군님의 유혼을 안고 맹세로 불타는 삶의 날과 날, 단 한 건의 미결도 없는 유혼 관철의 기쁨을 마련해가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세월이다. 이강산 어디가나 솟아있는 거룩한 영생탑의 글빨들이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아 영생의 빛발을 찬란히 뿌리며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치는 땅. 이렇게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도 아래 들끓으며 약동하며 비약하는 우리의 거창한 이 세월 속에 장군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거니, 한평생 총대를 높이드시고 인민사랑의 화원을 꽃피우시며 애국으로 불멸의 자국을 수놓으신 위대한 선군 태양 김종일 장군, 우리의 용도자 김종일 동지. 바라는 모든 꿈 이루어지는 변모되는 이 땅의 날과 날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월 속에 언제나 높이 모신 우리 장군님,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진정 이 땅의 모든 날과 달은 위대한 영생의 날과 달이다. 이 조선의 사계절은 위대한 영생의 사계절이다. 오, 이강산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영생의 세월이 흐른다. 평생 오로지 혁명을 위하여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 진정 우리 장군님의 불면불류의 위대한 헌신으로 마련된 만년 토대오에서 인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현실로 펼쳐지는 오늘의 자랑찬 생활 속에서 우리 천만군님은 영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타향의 모습을 뜨겁게 우러르고니 위대한 영생의 모습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우리 천만군님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것입니다. 영생의 세월이 흐른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